말잖아. 넥타이맨 너의 모습 어색해하지만 정말 잘 어울려. 네 꿈을 버린 거라고 생각하지 마. 넌 잘하고 있어. 너와 내가 똑같은 길을 갈 거라고 믿은 적 있지만 서로 친구 하나 없던 우리 어깨 동무를 하고 거리를 헤맸지. 그날을 기억하니 사랑.